미안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.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노래하며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이 다시 태양이 뜬다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세월도 나를 비켜간다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노래하며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이 다시 태양이 뜬다 내일이 다시 태양이 뜬다